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두로에게 말하여라. 너 바다 입구에 위치해 많은 해안 지역 백성들의 무역상이 되는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고 말한다. 내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였고, 너를 지은 사람들은 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했다. 그들은 스닐산의 잣나무로 내 모든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내게 돛대를 만들었다. 또 바산의 참나무로 그들은 내 노를 만들었고, 기딤 해안의 회향목과 상아로 내 갑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의 수놓은 세모시로 내 돛의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의 푸른색, 자주색 천으로 내 차양을 삼았다. 두로야,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은 내 사공이었고, 내 기술자들은 배에 올라 내 선원이 됐다. 그발의 숙련공들과 기술자들은 배의 틈을 막으려고 배 위에 올랐다. 바다의 모든 배들과 그들의 선원들은 내 상품을 타려고 왔다. 페르시아, 룻, 붓, 사람들은 내 군대의 용병이 돼 방패와 투구를 내게 걸고 그들은 내게 영광을 주었다. 아르왓 사람들과 내 군대는 내 성벽 사방에 둘러 있었고 갗맛 사람들은 내 여러 방대에 있었다. 그들은 내 성벽 사방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 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했다. 다시스는 내 많은 물건들을 보고 내 무역상이 됐으며 그들은 내게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내 물건들을 교역했다. 야완, 두발, 메섹은 내 무역상이 돼내 상품을 사람 목숨과 청동으로 만든 그릇과 맞바꿨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쟁용 말과 노새들을 주고 내 물건들을 구입했다. 드단 사람들도 내 무역상이었고 많은 섬들은 내 시장이었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내게 물건 값으로 지불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람은 너와 교역하는 사람이었으며, 에메랄드, 자주색 옷감, 수놓은 천들, 세모시, 산호, 루비를 주고 내 물건들을 구입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너와 교역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밭잇의 밀, 과자, 꿀, 기름, 유황을 주고 내 물건들을 구입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많고 내게 호화스러운 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다메섹이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너와 교역을 했다. 워당과 야완은 내 물건을 구입했는데 내 상품 가운데 세공한 철과 계피와 창포가 있었다. 드단은 안장용 담요로 너와 교역을 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 손님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교역했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은 너와 교역하되, 최고급 향유와 각종 보석과 금으로 내 물건을 구입했다.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시리아, 길맛의 상인들은 너와 교역했다. 그들은 훌륭한 옷감들로 너와 교역했는데, 교역한 물품의 종류들은 자주색 옷감, 수놓은 옷들과 단단히 꼬인 줄로 만든 색색의 양탄자들로서 내 시장에 있었다. 다시스의 배들은 내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너는 바다 가운데서 가득 채워지고 지극히 영화로웠다. 사공들은 너를 깊은 물로 데리고 나가는데, 쪽 바람이 너를 바다 가운데서 조각낼 것이다. 내 부와 물건들과 상품들과 내 선원들과 선장들과 내 숙성공들과 내 무역상들과 모든 군인들과 배에 탄 다른 모든 사람은 내가 멸망한 그날에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내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지역이 진동할 것이다. 노를 젓는 사람 모두와 선원들과 바다의 선장들 모두가 그들의 배에서 내려 해변가에 설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비통해하며 울부짖으며 자기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제 위에서 뒹굴 것이다. 그들은 너로 인해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위해 고통에 겨워 울고 쓰라리게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너를 두고 슬피 울며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두루같이 멸망했느냐. 내 물품이 바다로 나갔을 때 너는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켰고 내 호사스러운 물건들과 상품들로 너는 세상의 왕들을 부유하게 했다. 이제 너는 바다 깊은 곳에서 파손해 내 물품들과 내 모든 무리는 너와 함께 빠졌다. 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너를 보고 놀라고 그들의 왕들은 몹시 두려워해 그들의 얼굴이 근심으로 뒤틀렸다. 민족들 가운데 상인들은 너를 비웃는다. 내가 참혹하게 됐으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지도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교만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긴다.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어떤 비밀도 내게 감춰질 수 없다. 내 지혜와 통찰력으로 너는 스스로 부를 얻었고 내 창고에 금과 은을 모아두었다. 너는 무역하는 재주가 뛰어나서 내 부를 늘렸고 내 부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겼으니 내가 이방 사람들을 가장 포악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내 지혜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칼을 뽑아들고 그들은 내 찬란함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웅덩이로 던질 것이니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학살당한 자의 죽음같이 될 것이다. 너를 학살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너는 말하겠느냐. 너를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서 너는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일 뿐이다. 너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였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너는 하느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황후, 오닉스, 창욱,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 다녔던 것이다.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내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나는 너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수호 그룹아,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멸망시켜버렸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내 많은 죄와 부정직한 거래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해 그것이 너를 삼키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죄로 만들었다. 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은 너를 보고 놀란다.

그들의 고향 땅인 바드로스로 돌려보낼 것이나 그들은 그곳에서 힘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하게 돼서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이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뒤따랐을 때에 죄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27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일으켜서 크게 수고해 두로를 치게 했다. 힘든 전쟁으로 인해 병사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됐고 모두 어깨가 벗겨졌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는 두로에서 그 대가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니 그가 그 땅의 재물을 빼앗으며 약탈하고 강탈해 자기 군대에게 보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일했으니 그의 수고한 대가로 내가 그에게 이집트 땅을 주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 입을 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울부짖어라. 그날에 화가 있으리라.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구름의 날이며 이방 사람의 때가 될 것이다. 칼이 이집트 위에 내릴 것이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티오피아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재산을 빼앗으니 그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에티오피아, 붓, 룻, 아라비아, 굽과 동맹국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은 넘어질 것이다. 교만한 권세에도 쓰러질 것이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황폐하게 된 나라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성읍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붙이고 그를 돕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게 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게서 사자들이 배를 타고 나와 안심하며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날에 그들 위에 큰 고통이 내릴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의 번영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가 민족 가운데 가장 포악한 그의 백성과 함께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뽑아들어 이집트를 치고 학살당한 사람들로 그 땅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일강에 물줄기를 말리고 그 땅을 악한 사람의 손에 팔아넘길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 우상들을 멸망시키고 노베 우상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왕자가 없게 할 것이고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이 퍼지게 할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만들고 소 안에 불을 지르며 노예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아붓고 노예 번영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집트에 불을 붙일 것이니 신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노가 갈라져 나뉠 것이다. 높은 날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웬과 비베셋의 정면이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그 성읍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이집트의 멍에를 깨뜨릴 때 드함느헤스에서 그날은 어두울 것이다. 그의 교만한 권세도 끝이 날 것이다. 그의 땅이 구름으로 덮일 것이며 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1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 그 팔을 낫게 하려고 싸매지도 않았고 강해져서 칼을 줄 수 있도록 붕대를 대고 묶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고 있다. 내가 그의 두 팔, 곧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을 꺾어서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저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 칼을 줄 것이지만 바로의 팔은 내가 꺾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의 팔은 늘어뜨릴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주어 그가 그것을 이집트 땅으로 뻗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1장.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네는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흐르며 보애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상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고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 떠남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다 죽이는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그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둥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 중에 누리랴.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에스겔 32장. 제12년 12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라.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은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라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뉘을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워있다 하리로다. 거기 아스루와 그 온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멍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종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을 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사륙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운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원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관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륙당한 바로와 그 온 부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사람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하고 곧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